런던 최초, 런던 최고, 런던 유일의 팟캐스트 런던 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따끈따끈한 런던 소식. 런던 포커스 뉴스 브리핑입니다. 캐나다에서 11번째로 큰 런던이 전국에서 6번째로 책을 많이 보는 도시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아마존이 공개한 이번 랭킹에서 런던은 캐나다 최대 도시인 토론토와 수도인 오타와마저 크게 앞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머니센스 매거진이 런던을 캐나다에서 네 번째로 살기 좋은 곳으로 선정했습니다. 범죄율, 소득 수준, 의료 서비스 등 여러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는 오타와, 퀘벡시티, 위니펙이 각각 랭크되었습니다. 대규모 불꽃놀이가 펼쳐질 캐나다 데이를 앞두고 런던 북서부의 한 플라자가 만달러 상당의 폭죽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폭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이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는 11억 달러를 들여 주내 학교들의 현대화 작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16억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고 이번 결정으로 주내 학교들은 총 27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6월 20일 이후 연쇄적으로 발생한 가택 무단 침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창문 방충망을 뜯고 침입하는 수법을 써온 20대 용의 여성은 주로 낮 시간에 보석과 현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미 고등학교 여름방학이 시작된 가운데 이번 주 수요일 런던 내 모든 초등학교도 일제히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런던 경찰은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의 물놀이 안전과 교통 안전 등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런던을 기반으로 한 케이블 제조업체 스타테크가 본사 작업 공간의 대대적인 확장을 예고한 가운데 런던 지역에서 200여 명의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타테크는 런던에서 30년째 뿌리 내려온 중견 기업입니다. 가구 제조업체 이케아가 북미에서 판매된 서랍장 2,900만 개에 대한 리콜을 실시합니다. 이 서랍장에 깔려 숨진 유아는 총 6명으로 문제의 모델은 캐나다에서만 660만 개 이상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목요일 런던 서부 하이드파크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게인스보로가에 인접한 스트림몰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포르치노 식당을 발화점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네, 오늘 런던 포커스 이제 벌써 5회네요. 예, 벌써 5회가 됐네요. 1회 만에 했는데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저는 느낌이. 5회까지 왔다는 게 실감도 안 나고요. 네. 근데 4회 때도 이런 얘기 했는데. 4회 실감이 안 나죠. 예. 어제 캐나다 데이였고, 오늘이 지금 7월 2일이라서 어제가 7월 1일 캐나다 데이였죠. 굉장히 뭐, 캐나다에서는 가장 큰 날인가요? 명절은 아니고, 그냥, 예, 그런 날.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거기다 올해가 149주년이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년 150주년 성대하게 예, 그러니까 내년에 할 것 같은데 되게 크게 할 것 같은데 저희는 어제 밤에 근처 불꽃놀이 보러 다녀왔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처음이에요. 그렇게 가서 본 거는 아 불꽃놀이 처음 보셨어요? 아니 불꽃놀이 말고 직접 가서 아 캐나다 데이라고 불꽃놀이는 처음이세요? 예. 우와. 집에서 보였거든요. 그냥 뭐 창문으로요? 창밖으로 다 보이고 그래서 그동안은 안 갔었는데 큰맘 먹고 어제 한번 가보니까 정말 뭐 줄 서서 들어가서 뭐 좀 어수선하는 분위기에서 네. 근데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볼만하더라고요. 어제 간 데가 어디였죠? 몰라요. 그냥 예, 집앞 공원 예, 여기서 서 서부에 런던 서부에 있는 한 그 공원은 아니고 운동장이었죠. 야구장. 네. 예. 야구장이었는데 근데 런던에서는 실제로 어제 저도 갔었는데 거기가 생각보다 크게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전에 작년에는 저는 그 런던 다운타운 근처에 있는 해리스 파크에 예, 예. 가서 본 건 아니고 예. 해리스 파크에서 하는 걸 멀리서 봤거든요. 왜냐면 네.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그쵸, 일찍 예, 예. 가지 않으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때도 뭐 한 시간 전에 갔는데도 차를 저기 주차장에 대고 한참 예. 걸어가서 아. 다리에 서서 봤는데 그것도 예. 그때도 되게 크다고 생각했는데 어제도 뭐 만만치 않더라고요. 똑같이 했을 것 같긴 한데 뭐 운동장에서 화약 폭죽 준비해 놓은 걸 보니까 네. 뭐 몇 개 없어서 네. 처음에는 뭐 한 5분 하다 말겠지라고 했는데 5분은 좀 동네에서 한 1시간 정도 앉아서 네. 시작하기를 기다렸다가 한 5분 보고 집에 가나 보다 했는데 꽤 오래 했어요. 어제 보니까 20분 했나? 네, 보통 그 정도 하죠. 예. 뭐 신기하게 이제 앞자리에 네. 어떻게 그 검은 옷 입고 계신 분이 눈에 많이 익어서 혹시 아는 분 아닌가 했는데 어제 어디서 보셨어요? 네, 거기 앞자리에서. 네. 와, 사람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느낀 게 무슨 진짜 동네에 잔치하는 느낌이었어요. 동네 애들은 다 모인 것 같더라고요. 진짜 동네 애들은 다 모인 것 같더라고요. 네. 아, 뭐 주차비로 5불 내고 들어가서 봤는데 전혀 아깝지 않은 예. 이게 1인당 5불씩 다 받았으면 저희끼리 가족 하면 그래도 그래도 돈 주고 볼만 했겠다 했는데 아 그래요? 뭐, 그 정도인가요? 너무 좋았어요. 이제 애들 너무 좋아했고요. 아 예. 애들은 뭐 항상 좋아하죠. 그리고 뭐 이제 아쉬운 게 뭐 주최 측에서 그런 것까지 준비는 못하겠지만 이제 불꽃이 시작되기 전에 거의 한 시간가량 기다리는 시간을 좀 뭐 공연이라든지 그런 걸 좀 했으면 행사는 있었잖아요. 예, 근데 뭐 밖에서 저기 멀리서 어떻게 뭐 음악 소리 들리고 하고 네. 뭐 그런 건데 아, 그 앞에서 그냥 뭐 무대라도 간이 무대라도 해서 뭐 지역 이 음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 포크송이든 하여튼 뭐 그런 거라도 공연이라도 좀 보여줬으면 덜 심심했을 텐데 기다리는 게 좀 그게 아마 자리 잡고 앉아있느라 그랬을 거예요. 자리에 영향하지 않고 돌아다녔으면 뭐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어제 보고서 느꼈던 거는 근처 골목에 네. 차를 대놓고 네. 걸어서 조금 낫겠다고요? 한 10분 걸을 생각하고 걸어서 들어가면 뭐 주차비도 아낄 것 같고 아 주차비보다도 나올 때 보니까 너무 차가 많이 밀려서 나오는 데만 올해는 그래도 저희 뭐 빨리 나온 편에 속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네. 아내가 갔을 때는 뭐 30분이 걸렸다고 그래서 저는 어제 나오는 거 생각보다 괜찮던데요? 생각보다는 그 저도 이제 좀 빨리 나와서 그런데 네. 만약에 그 타이밍을 놓치면 그럼 거기서 좀 더 기다려서 놀다가 와야죠. 근데 예, 또 날도 좀 살짝 추운 감이 있었고요. 이상해요. 와, 7월 1일인데 낮은 기다렸는데 밤 되니까 많이 쌀쌀했어요. 그리고 이 벤치에 앉아서 뭐 편하게 보긴 했는데 네. 뭐 담요라도 가져가서 바닥에 깔고 잔디에 깔고서 누워서 네, 보는 네. 사람들 많았잖아요. 네. 그게 더 편하고 재밌겠다는 생각. 누워서 보면 더 아예 누워서 하늘을 이렇게 보는 거 하늘을 보는 것처럼요. 그렇게 보는데 뻣뻣하게 앉아서 보는 것보다 저는 앉아서 보는 거 좋았는데. 뭐 예, 아무튼 어제 길거리 아주 썰렁했고요. 하루 종일 뭐 공원에도 뭐 주말치고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연휴라서 그런지 캐나다 데이니까 예. 근데 행사하는 데는 아마 사람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저는 어제는 해리스파크에 안 갔지만 작년에는 한번 갔었는데, 예. 뭐 불꽃놀이는 밤에 하지만 모든 그런 어떤 행사 같은 것도 낮에 하잖아. 낮에부터 하잖아요. 낮부터. 예, 거기 다운타운이라서 네.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는 가니까 사람들도 되게 많고 뭐 이것저것 행사도 많이 하고 뭐 공연도 많이 하고. 거기 주차는 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몰리는데. 차를 포기해야죠. 유료 주차 뭐 근처에 근데 하면 되죠. 거기는 뭐 대낮부터 뭐 이런저런 행사가 많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어제 가보고 매년 정말 뭐 빼놓지 않고 필수 코스로 네. 앞으로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어요. 아. 마치 네. 이 불꽃놀이라는 걸 처음 본 사람처럼. 그러니까. 아니, 집에서 다 보이는데 이게 아, 직접 가서 보니까 그래요? 너무 아. 너무 괜찮은 거예요. 아, 저는 그 전까지 안 가셨다는 게 아니 한 10년쯤 전 한 뭐 그러니까 7, 8년 전에 네. 이건 뭐 공원도 아니라 동네에서 네. 네. 그냥 하는 걸 봤어요. 그때는 캐나다 데이라서 어디 근처에서 불꽃놀이 하나 한번 보려고 네. 어디서 하는지 정보가 없으니까 뭐 차 타고 나가서 폭죽 뭐 올라오는데 보면 네. 거기서 하겠지 하면서 나갔는데 저기 헌트클럽 있잖아요. 그쪽에. 아 골프장 있는 그쪽에 예, 그쪽 그 그 동네예요. 네. 집밖에 없는데 예, 예. 그쪽에서 뭐가 막 네. 올라가길래 네. 그거 그냥 애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줄 알고 갔는데 네. 그 서클이라고 하죠? 그 네. 동네인데 네. 그 막혀있는 예, 동그라미 이렇게 돌려있는 그 서클 안에서 네. 누가 있는 그 집 중에 한 곳이 했는지 아니면 그 서클 그 집들이 다 모아서 했는지 몰라도 이 전문가를 불렀나 봐요. 아. 서클이니까 가운데가 동그랄 거 아니에요? 그 빈 네. 공간에다가 네. 그 사람들이 막 모여있길래 아, 네. 뭔가 하나보다 봤는데 거기서 한 10분 동안을 정말 아, 엄청나게 동네 사람들 동네에서 재밌네요. 그래서 그 뭐 정말 뭐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만 그런 위안 이벤트성 좀 그런 자리였는데 지나갔다가 우연히 보니까 뭐 정말 돈 내고 봐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아, 그런 진짜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글로 가자 무조건 매년 그 동네로. 근데 안 하더라고요. 딱 한 아. 해만 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때 편하게 보고 사람도 뭐 동네 사람들만 모였으니까 10분을 그렇게 보여주는데 이런 동네 부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촌이 아. 별천지였죠. 가서 보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캐나다 데이나 빅토리아 데이 때 이렇게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사서 하잖아요. 폭죽을 예. 시내에서 예. 집 앞에서 한국에서는 사실 보기 힘든 풍경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보통 한국에서는 어디 유원지 같은데 뭐 바다 한강에서 놀러 가면 한강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요? 잘 모르겠는데. 아 아니 한강에서는 이제 좀 불꽃 축제는 예, 그런 거 옛날에 하죠. 보러 예. 갔는 적이 있는데. 예. 그거 말고 그냥 사람들이 하는 그냥 뭐 조그마한 거 그냥 이렇게 그렇죠. 예, 손에 들고 하는 거. 예. 여기는 뭐 아예 대놓고 많이 파니까. 네, 그거 참. 근데 어릴 때는 그거 몇 개 사가지고 그냥 하신 동네 있어요? 예, 동네 공터에 가서 불 붙여놓고 막 멀리 도망가 있으면 저는 한 달씩 올라가고. 좀 무서워하는 게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회사 제가 한국에서 회사를 다닐 때. 어디 서해안으로 워크샵을 갔는데 예. 서해안은 이제 갔으니까 거기도 불꽃을 팔아요. 이렇게 예. 뭐 폭죽 같은 거 이제 워크샵 갔으니까 이제 저녁 때 되면 뭐 바비큐도 하고 이제 다들 거나하게 술도 치는 술이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막 고기를 먹고 있는데 저희 회사 직원분 중에 한 분이 폭죽을 샀어요. 예. 근데 술이 취했어. 이미 정신이 없는 상태인데 사가지고 불을 붙여서 몇 프로 들고 다니는 거예요. 네. 저희가 바비큐를 먹는데 갑자기 들어오더라고. 이거 들고 이렇게. 네. 와, 그 사람들이 다 피해 피해있는데 피하자마자 그게 터졌어요. 진짜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에요. 예, 예. 사실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인데 피하자마자 그게 발사가 돼가지고 옆으로 예. 죽을 뻔했거든요. 어,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는 되게 조심, 되게 조심스러운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데 아, 거기에 그럼요. 대해서 네. 함부로 안 건드리는 무섭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런 거... 와, 만약에 뭐 사고라도 났었으면 그때 예, 다 천만 다행이었죠. 근데 본인 사실 본인도 잘 모르잖아요. 술에 취해 있으니까 예. 그냥 들고 돌진한 거죠 그냥. 아, 예, 큰일 났었죠. 큰일 날 뻔했죠. 아유, 이 불꽃놀이가 뭔지 지난 주에 이 불꽃 파는 트레일러가 털려가지고 그러니까요. 뉴스에 한번 난 적이 와, 있는데 그거 근데 그거 털렸으면 분명히 어제 어디서 그게 터졌을 텐데. 그쵸. 되게, 진짜 되게 화려하게 터졌을 것 같은데. 그것도 많이 그 주인이 억울한 게 뭐 1년 내내 파는 게 아니라 허가받아서. 그러니까요. 딱 캐나다 데이 그 전에 한 이틀 전부터 밖에 못 판다고 하더라고요. 예, 딱 그때만 팔 수 있으니까. 근데 딱 그거 하려고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그거 털렸으니. 저희는 불꽃놀이를 그 토론토에 있을 때도 빅토르 데이 때랑 그 캐나다 데이 때 불꽃놀이를 하니까 예. 항상 보러 가는 곳이 있었어요. 그 원더랜드라고 이제 토론토 인근에 아주 큰 놀이공원이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매번 하거든요. 뭐 스케일이 뭐 어마어마하겠네요 거기는.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어제 보고 예. 비슷한데 뭐 크기 다르지 않은데. 예. 예. 그래서 뭐, 조금 더 크긴 크죠, 당연히. 근데, 예. 근데 거기는 이제 맨날, 안에는 안 들어가고, 밖에서만 보고, 예. 거든요. 왜냐면, 차가 엄청 막혀요, 거기도. 아, 그쵸. 시간이 그날 되면 예. 뭐. 그래서, 그렇게 보고, 어제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가까이서 본 거예요. 바로 예. 눈앞에서 본 거니까. 가장 가까이서 본 건데, 또 가까이서 보는 맛이 있더라고요. 예. 멀리서 보는 거랑 그쵸? 다르게. 근데 한국에서. 소리 사실... 듣는 게 되게, 좀 아, 짜릿짜릿하고 되게 터지는 소리요? 그 소리 좀 크긴 한데 뭐 앞에서 보면서 네. 그 소리까지 같이 더 박진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네. 저는 잘 저는 그냥 불 올라가는 거를 바로 밑에서 볼 수 있으니까. 어제 보니까 불이 끝까지 안 올라가고 그게 중간에서 터지는 것들도 몇 개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거는 멀리서는 안 보이겠더라고요. 그런 건. 예. 예. 그래서 아 멀리 있으면 이런 건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러 가실 겁니까? 뭐 저희는 사실 진짜 매년 가요. 매번 가요. 매번. 예. 그래서 내년에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또 가겠죠. 예. 근데 어제 괜찮아서 또 갈 것 같아요. 예. 저도 꼬박꼬박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좋아서. 근데 사실 한국에서 하는 거에 비하면 사실 뭐 소박하죠. 예. 옛날 여의도에서 뭐 불꽃 축제 이런 거 보다가 여기 와서 처음에 보고 처음엔 엄청 실망했거든요, 사실. 예. 아 이게 끝이야 이러면서. 예. 근데 이제는 익숙해져서 재밌죠. 이제는. 뭐 여의도에서 하는 거는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다고 듣긴 했어. 저 캐나다에 온 후에 시작한 행사라서. 네, 그렇겠네요. 보지 못했는데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소박한데 사람들한테 엄청 치일 것 같고 또 서울이다 예, 보니까 실제로 엄청 치이고 예. 지하철도 아마 그때는 그 여의도 거기는 안 쓰고 그냥 지나가고 예. 뭐 지하철 탈 수도 없고 사람들이 엄청 치이죠. 여기는 그런 건 없어요. 그죠? 여기 어제가 진짜 예. 혼잡한 건데 예. 그래도 어제 그 정도? 예. 되게 저는 그러니까 어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나름대로 차도 잘 빠져나오고 예. 경찰이 이렇게 통제를 잘 해줘서 예, 잘 해주더라고요. 예, 금방 돼서 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예. 여기 뭐 한국처럼 그 은박 뭐 돗자리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덮는 이불 예. 뭐 담요 이런 거 가지고 와서. 들고 와서 깔아놓고서 예. 되게 소박하잖아요. 그냥 뭐 누워서 시간 보내고 그러다가 그냥 돌돌 말아서 또 그냥 들고 가고. 어제 근데 저는 한국 같으면 뭐 치맥에 아 그러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피자는 파는데 네. 피자와 푸틴 이런 건 있는데 결정적으로 뭐 이렇게 일단 그 주류가 안 되니까. 예. 공개된 장소에서. 아, 보니까 입장할 때 계속 못 끌고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아, 예, 검사하고 예. 다 체크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어제는 불꽃놀이를 어제 거기서 볼 계획, 처음에 계획은 거기서 볼 게 아니었는데. 어, 해리스 공원에서? 아니요. 저는 그저께 캠핑을 갔다 왔잖아요. 예, 예. 예, 거기서 볼 생각이었거든요. 아, 예. 그 펜셔 컨설베이션 에리어라고, 거기가 원래 빅토리아 데이 때는 거기서 제일 크게 했대요. 아, 런던에서. 예, 예.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할 줄 알고 예. 예약을 했죠. 며칠 전에. 예. 그것도 며칠 전에 했는데, 그 며칠 전에 캠핑 예, 사이트 예약을 했는데 자리가 있었어요. 예. 그때 의심했었어야 했는데. 자리가 있었어요. 예. 어, 왜 자리가 남, 자리가 있네? 이러면서, 어, 예. 자리가 신기하다 하면서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예. 그, 뭐, 파이어워크 한다는 정보가 없더라고요, 일단. 아무 데도 안 써 있더라고요, 홈페이지나 예. 이런데. 근데, 그래도 할 것 같았거든요. 왜냐면, 크게 한 매년 제가 알아볼 때마다 했었어요. 예. 뭐 빅토리 아니 캐나다 데이 때는 모르겠지만 빅토리 데이 때도 했었고 작년에도 거기서 한다고 봤던 것 같았어가지고 그래서 가서 이제 캠핑 사이트 가서 그 오피스 가서 물어보니까 결국엔 안 한다고. 아, 그래서 예. 그냥 놀다 왔죠. 놀고 딴 데서 결국엔 딴 데서 보고. 아이고 그럼 뭐 이 캠핑은 어떠셨어요? 그냥. 재밌게 잘 다녀오셨는지. 아, 저는 그래서, 그, 사실 좀 캠핑을, 사실은 캐나다 데이 때 가고 싶었는데, 네. 그 7월 1일부터 예약을 하려면, 기본 3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롱위크엔드잖아요. 금요일부터. 네. 금, 토, 일 쉬니까, 3일 이상 해야지 그 예약이 가능하더라고요. 7월 1일을 끼면. 네. 그래서 저는 7월 1일 전에 6월 30일 날, 회사를 조금 일찍 나와서, 거기서 자기로 하고 네. 다음 날 놀고 캠파이어 아니 캠, 그 파이어웍스 보고 올려고 했던 계획이었는데 네. 그거 못 보니까 그냥 그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밥 해 먹고 조금 둘러보고 네. 집에 왔는데 어 거기는 이제 제가 캠 그 캠핑은 처음 가봤는데 어 일장일단이 있었어요. 좋은 점은 뭐냐면 일단 물이 가깝고 네. 그 다음에 어 도심에서 가까워서 도심에서 저희 집에서도 뭐 30분 안쪽에 갈 수 있고 사실 이스트 쪽에 살면은 진짜 가깝잖아요. 네. 그게 런던 아, 이스트 그쵸. 쪽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진짜 가깝고 편하게 갈 수 있고 뭐 네. 갔는데 뭐 없거나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다시 집에서 가져가도 되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회사 끝나고 갔는데도 뭐 오래 안 걸리고 바로 갈 수 있었으니까 예. 그건 좋았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 도시 그 런던 동쪽에 이제 그런 자연지역이 있고 그 옆에 또 공항이 있잖아요. 아, 런던에 공항이 예. 있잖아요. 예. 밤에 자는데 예. 아, 이따 자기 전에부터 자기 전에 저녁 되니까 예. 비행기가 머리 위를 지나가더라고요. 바로 머리 예. 위로 바로 지나가더라고요. 아, 예. 많이 오나요? 자주 새벽에 몇 대는 지나갔어요. 아. 새벽에 일단 새벽에 몇 대 예. 엄청 큰 소리를 내면서 예.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여기서 무슨 공항 옆에서 노숙 체험하는 건가 아니면 자연에 캠핑을 온 건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 그게 좀 아쉬웠고요. 그거 빼고는 또 벌레가 좀 많이 있었어. 근데 어디 가도 예. 숲에 가면 벌레는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뭐 그런 게 좀 많아서 이제 저는 괜찮았는데 이제 같이 간 와이프 아이들은 아이, 제 아이는, 예, 벌레를 보면 기겁을 하기 때문에. 예, 그게 좀 힘들었죠. 그, 사실 저는 뭐, 이제 예. 배도 타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노는, 낮에는 이제 낮에 땅은 놀아야 되니까, 예. 배를 타려고 알아봤는데, 알아보고 다 했는데, 결국은 뭐, 일찍 나오기로 해서, 네. 그냥 안 타고 나왔죠. 공항하고 멀지 않군요. 그러니까 캠, 예. 캠프 그라운드. 왜냐면 공항도 동쪽에 있고. 예. 그 공원도 동쪽에 있고. 어 근데 그렇게 가까이 붙어 있을 줄은 좀 몰랐네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저도 전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게. 아... 자는데 진짜 이게 그래도 시끄러워서 못 잤어 진짜. 공항이 작다 보니까 네. 뭐 저도 런던 공항에서 토론토 갈 때 그 좀 작은 비행기들 타고 네. 가잖아요. 그 프로펠러 네. 도는. 네, 그러니까 그런 네. 비행기가 바로 머리 위로 지나가요. 네. 큰 전보제트는 아니더라도 그게 엔진 소음이 더 클 수도 있겠네요. 네, 엄청 시끄럽더라고.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네. 거기다 거기는 또 안전제트 사실 안 좋았던 점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 예약할 때 보니까 오디오 프리존이 따로 있었어요. 네. 거기는 이제 라디오도 못 틀고 아예 오디오 스피커를 못 틀게 하는 구역이 따로 있고 네. 일반 캠핑 사이트가 따로 있었는데 저희 이제 아이도 있고 이러니까 혹시나 해서 네. 그냥 그 오디오 프리존보다는 그냥 일반에 예약을 했는데 그게 도시랑 가깝잖아요. 네. 그리고 보니까 버스가 들어오더라고요. 오피스까지. 그 바로 입구까지. 아 그럼 버스 타고 와도 되는. 네. 네. 그러니까요. 아, 예. 그래서 그런지 그 젊은 뭐 학생들이나 또 마침 방학 때 했잖아요. 이제. 예. 지금 여름이고. 그래서 학생들도 많이 와서 그런지 시끄러웠어요. 아 이거는 진짜 무슨 옛날에 한국에서 한강에 그 무슨 난지 캠핑장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예. 거기서 사실 좀 좁잖아요. 되게 옆에 다닥다닥 붙어있기도 하고 네. 사람도 많이 오면 또 시끄럽기도 하고 약간 좀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예. 딱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잠을 못 잤어요. 11시까지 그 캠핑 사이트 거기 룰에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는 켜도 괜찮다고 네. 스피커 같은 거 켜도 괜찮다고 그래서 돼 있더라고요. 네. 딱 11시까지 놀더라고요. 볼륨 수준도 어떻게 뭐 딱 통제가 되나요? 아니면 뭐 그냥 시간만 지키면 뭐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네. 뭐 통제를 안, 주변에서 사실 뭐 항의를 하지 않으면 네. 그게 어떻게 다 하나하나 컨트롤이 안 되니까. 어. 근데 뭐 또 그쪽은 또 나름 또 스태프로 왔으니까 이해했죠. 저는 뭐 젊은 예.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아 캠핑보다는 뭐 펜션 아. 좀 있으면 카티지 같은 거 여기서. 예, 저는 그런 게 좋은데 여기는. 보통 일주일 단위로 빌려줘서 네. 뭐 딱 사흘만 있다 오면 딱 사흘치를 받긴 하는데 저는 이제 텐트 쳐놓고 하는 게 재밌긴 해요. 네, 재밌는 뭐 운치도 있고 네. 더 재밌을 수도 있는데 이제 어릴 때 제가 주체가 아니라 남들이 다 쳐놓고 네. 아. 남들이 먹을 거 다 준비해놓고 뭐 이제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거죠. 어릴 때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준비를 다 해야 되고 네. 뭐 준비부터 시작해서 가서 텐트 치는 거 뭐 마지막에 정리하는 것까지 네. 또 운전까지 네. 다 해야 되는 이제 그 주체가 되다 보니까 네. 이 캠핑에 대한 재미가 아 진짜요? 예 많이 줄은 거죠. 그래도 다 해주면야 가서 편하게 몸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캠핑은 좋네. 가서 그거 하는 게 재미인데. 저는 캠핑 가면 갈 때랑 텐트 칠 때랑 텐트 치고 불 피울 때랑. 아니 불 정도는 피우겠어요. 근데 텐트만이라도 원터치로 아 하시면 좋겠는데. 아 그렇죠. 텐트는 원터치가 편하긴 하죠. 네 피고 접는 거 그건 뭐 한 시간씩 걸리고. 네. 참고로 저는 텐트 살 때 처음에는 저도 강력하게 원터치를 주장해서 원터치를 샀다가 예. 집에서 한번 펴보고 예. 와이프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서 다시 환불하고 그냥 일반 텐트로 다시 샀는데 한 4, 5인승 이상 되는 거면 원터치는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예, 내구성이 약하니까 그리고 바람 불고 참고로 저는 올해 지금 이제 어제 간 게 두 예. 번째 간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갔을 때랑 어제 갔을 때랑 둘 다 비가 왔어요, 밤에. 그래서, 아, 이게, 아, 내가 지금 텐트 테스트하러 온 건가, 이게. 물 새는지 안 새는지 네. 테스트하러 온 건가. 다행히 물은 안 새더라고요. 네. 아, 테스트 잘했죠. 운치 있더라고요. 빗소리 들으니까, 텐트 안에서. 아, 저희 갔을 때는 비는 안 왔는데, 빗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게 뭐,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인지 아니면 나무 열매 소리인지 아. 정말 누가 들어도 비가 오고 있는데 네. 밖에 보면 비도 안 오고 뭐가 막 밤에 바람 불면 나무에서 뭐 섭삭섭삭 같은 소리 아니에요? 아무튼 뭐 저도 작년 이맘 한 뭐 한 8월쯤에 정말 제가 주체가 돼서 떠나본 정말 본격적인 그런 캠핑 체험을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게 1년에 한 번 연례 행사로 가기에는 좀 아깝다. 뭐 텐트도 그죠. 사고 침낭도 사고 살 거 다 네. 샀는데 그죠. 또 가보니까 맞죠. 괜찮네. 네. 뭐 몇 번 더 가도 되겠는데 뭐 조금 이제 맛을 좀 알아간다고나 할까요?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 그 에피소드가 캠핑을 주제로 하기로 했는데 네. 뭐 일단 뭐 근황 토크랑 이제 지역 소식 좀 얘기 좀 더 해보자면 네. 정말 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저희 동네에서 이 어떤 하이드파크 선상에 있는 한 그 몰 건물이 대형 화재로 전소가 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뭐 그동안 화재 사건은 종종 있었어요. 여기 런던 외곽 시골이나 뭐 이런 데서 네. 농가가 탔다든지 네. 뭐 농가 그런 네. 사건만 접하다가 네. 뭐 거의 매일 한 번씩은 오가는 길에서 저는 진짜 제가 출퇴근하는 길이거든요. 거기가 예. 몰랐어요. 일단 몰랐는데 아직 그래서 저는 확인을 못했 눈으로 확인을 못했는데 건물이 다 없어졌다. 끔찍하더라고요. 뭐 건물이 지붕이 없어지고 뭐 플라자 전체 14개 업소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다 완전히 타버려서 아직 뭐 발화점도 정확히 그러니까 발화 원인도 모르고 다들 처음에는 거기 이제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식당에서 네. 시작했다고 처음에 리포트는 나왔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뭐 그래요? 이 주에서 전문가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원인도 또 찾고 하느라고 이게 저쪽 하이벌이랑 남쪽 끝에서도 이 연기가 다 보였을 만큼 아 정말요? 예 엄청났다고 다들 찍어서 뭐 저는 외모나 잘 올리고 저는 회사가 바로 그 위인데 예. 바로 거기서 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왜 몰랐죠 저는 뭐 이제 월요일에 출근하실 때 슬쩍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새까맣게 아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식당도 맨날 지나가면서 한번 가보고 싶어 가봐야지 예. 한 번 안 가봤는데 망했나요? 못 가나요 이제? 예. 뭐 체인이면 이제 체인 아닌데 아니죠? 예. 네. 아 뭐 예. 아 한번 가보고 싶. 아니 왜냐면 아 가보고 싶었는데 아 뭐 아쉽네요. 아 일단 아 안타까운 일인데 되게. 예. 뭐 아무튼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주변에서 그렇게 큰 화재 발생한 건 이번이 또 처음이고 이제 앞으로 자주 지나다닐 텐데 뭐 지나다니면서 그 폐허로 변한 그 건물을 보면 안타까우면서도 저거 다 허물고 뭐가 들어올라나 또 새로 짓겠죠. 예. 근데 또 금방 짓더라고요. 의외로 생각보다. 예, 여기는 제가 런던에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 여기 캐나다는 느리잖아요. 뭐든지 네. 사실 그래서 도로 공사도 좀 느리게 하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 앞에 지금 터를 닦고 플라자를 세우나 봐요. 예. 공사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 하루하루가 달라요. 하루는 뭐 풀밭이었는데 다음날 가보면 길이 다 닦여 있고 바닥이 네. 다 닦여 있고 뭐 난간이 들어오고 있고 뭐 이렇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하더라고요. 그 공사가 그래서 이상한데? 런던이 그런지 전 토론토에서도 그런 걸 잘 못 봤는데 저는 한국에서 한 5, 6년 자취를 하다가 일 때문에 네. 뭐 나가서 지냈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5, 6년 만에 다시 런던에 들어와서 보니까 변한 게 없고 똑같죠. 그리고 1년 만에 정확하게 1년 만에 한국에 나갔는데 처음에 그 땅 파놓고 기초공사만 하던 그 거기에 호텔이 하나 지어져 있고 1년 만에 그게 바로 신도림동에 있는 디큐브. 저기 그 거기 저도 많이 지나다녔는데 그걸 제가 땅만 파놓고서 자재에게 옮기고 할 때 그때 캐나다에 들어왔다가 딱 1년 만에 나갔는데 그게 이미 호텔이 완공이 돼서 1년 만에 예, 그리고 뭐 교통체증이 엄청 심했던 기분. 예. 이거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런던이 캐나다에서 네 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라고. 좀 그게 좀 예 신선했어요, 되게. 런던이 캐나다에서 네 번째로 살기 좋으면 예. 그 전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에서는 왜 아니 순위가 기준이 어떻게 다르길래? 뭐 이 캐나다 내에서 순위도 일단 뭐 어느 잡지에서 네. 어느 이제 매체에서 설문조사를 네.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겠지만 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머니 캐나다인가요? 아무튼 뭐 그런 잡지에서 뽑았어요. 네 번째로. 뭐 뽑힌 이유가 있겠죠? 뭐 그 순위를 보니까 큰 도시는 일단 없더라고요. 네. 큰 도시는 네. 다 오타와 퀘벡 그리고 위니펙 다음이 런던인데. 네. 그러니까 뭐 토론토나 밴쿠버 이런 거는 뭐 아예 뭐 이제 하위권에 있고 범죄율이라든지 이제 자연 환경 뭐 좀 아이들 키우는데 이제 네. 좀 이런 안전 같은 거 많이 고려하고 뭐 아무래도 그런 걸 포인트로 해서 순위를 매기다 보면 좀 뭐 대도시보다는 좀 후한 점수를 많이 받았을 거고요. 하지만 이제 뭐 교통 그러니까 대중교통이라든지 편의시설 네. 뭐 네. 이런 문화 네.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하면 뭐 대도시들도 뭐 높은 순위에 올라왔겠지만 근데 이거는 또 이제 다른 기준으로 보면 네. 런던이 이제 토론토나 밴쿠버 뭐 이런 근데 따지고 보면 오타와는 일단 예. 캐나다의 수도고 네. 그리고 퀘벡은 물론 이제 몬트리올이 있지만 그래도 퀘벡에서 퀘벡은 또 퀘벡시티는 또 중심적인 도시고 예. 위니펙도 마니토바주의 주도 아닌가요? 뭐. 여기는 엄청 추워서 겨울에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 기다리다가 얼어 죽는 사람도 있는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그 정도? 그러니까 겨울에는 근데 그 사이에 런던이 껴있는 게 참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예, 뭐 이후에 어떻게 됐든 그래도 뭐 여기 런던 시민 입장에서는 충분히 수긍이 가는 랭킹이고요. 아, 네. 네. 저라면 뭐 한 오타와 다음으로. 아, 정말요? 네. 왜 캐벡과 오타와도 보고 왔는데 인생을 제끼고 오타와도 굉장히 정리가 잘 된 도시 계획이 네, 저도 오타와 네, 되게 이미지가 도시라서. 좋더라고요. 예. 네. 오타와 가서 살고 싶을 아주 정도로. 시끄럽지도 않고요. 좀 점잖은 도시 같았어요. 그리고 네, 맞아요. 깨끗하고 깔끔하고요. 네. 또 외교관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냥 뭐 고풍스러운 건물에 그렇다고 너무 토론토처럼 붐비거나 예, 이런 네, 것도 그렇지도 아니고. 그렇지도 않고. 예. 적당히 뭐 크기도 적당히 네. 크고 좋더라고. 저도 오타와 가보고 참 인상이 좋아서 예. 오타와도 한번 살아보고 싶은 네.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있네요. 역시 예. 1위인가 오타와가. 오타와가 1위. 예. 수도. 근데 어쨌든 런던이 4위인 거는 되게 고무적인 일이네요. 와, 전 그 정도일지는 몰랐어요. 저도 좋다고 느꼈는데 예. 무려 4위 다른 도시들을 제치고 4위를 할 줄이야. 저희가요 그 팟캐스트를 뭐 한 달 이상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뭐 많진 않아도 속속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 네. 뭐 좋은 의견도 있고요. 네. 뭐 런던에 대해서 런던 생활이나 뭐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들 네. 댓글로 올려주시고 하는데 예, 많이들 올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봐서 또 정리해서 네. 아예 뭐 아직은 에피소드 하나를 댓글 뭐 이렇게 뭐 특집해서 네. 뭐 문의 사항이 있다든지 네. 뭐 궁금증 같은 거 풀어드릴 수 있는 이런 뭐 그럴 수 있을 만큼의 지금 댓글은 올라오지 않은 거 댓글 수가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지금 뭐 일단 그래도 관심 갖고 댓글 써주시는 분이 계시 그런 분들 분이죠? 계셔서 네. 절대 그런 분들을 저희가 그냥 지나칠 순 없고요. 네. 반드시 궁금증을 풀어드려야 하는데 네. 이번에 글 올려주신 분도 네. 유학 생각하고 궁금증 올려주셨는데 네. 뭐 런던에서 대학을 다녀본 사람들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뭐 저는 아닌데요. 전 토론토에서 다녀본 사람입니다. 아 예. 예.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움을 많이 드릴 수도 있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MBA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그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웨스턴 대학의 MBA 과정이 예. 되게 유명하다고. 제가 그 코스를 밟아봤으면 큰 도움이 되어드렸을 거예요. 근데 네,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그 댓글 올려주신 분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네. 좀 이제 섭외해봐야죠. 주변에 네. 혹시 계시면 이제 경험자가 계시면 네. 직접 모시던지 예, 뭐 해서 가급적이면 그 궁금증을 꼭 풀어드리고 싶어서요. 네. 노력을 해볼 거고요. 뭐 그 외에 네. 뭐 대학 분위기라 뭐 대학 분위기나 네. 또 이제 대학 생활에 대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저희가 저희 선에서 풀어드릴 수 있는 궁금증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나중에 뭐 캐나다 학교 학교 생활 대학 생활 뭐 이런 또 특집을 마련해서 네. 아예 본격적으로 학교 얘기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볼 거고요. 네. 근데 아무튼 뭐 지금 현재로서 제가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의 MBA 과정은 굉장히 유명하다는 거 세계적으로 네. 네. 다들 인정해 준다고 들었어요. 이 웨스턴과 맥메스터였나요? 그분이 관심을 갖고 계신 맥메스터도 저는 지나가 봤는데 해밀턴에 있죠? 네. 이게 명문이죠. 근데 네. 웨스턴 MBA 정말 괜찮습니다. 뭐 이거는 워낙 소문이 자자한 뭐 네, 거라서 그거는 사실 뭐 다 모든 분들이 이견이 없는 그런 거니까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이 몇 가지 이게 뭐 캐나다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 네. 잘 알려진 게 있는데 그중 하나가 MBA 코스고요. 네. 하나가 그 웨스턴 대학 병원에 있는 심장 이식 수술이 우와.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마시고 웨스턴 선택하시라고 하는 그분께 네,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단접본 사람으로서 너무 좋아요. 학교가. 와, 네. 너무 좋아요? 다른 학교를 못 가봤으니까 네, 웨스턴만 경험해봤으니까. 아 근데 일단 다닐 때 그 학창 시절에 대해서는 되게 만족하신다는 거죠. 학교에 대해서. 예, 뭐 비교 분석이 불가능하니까. 다른 학교를 못 가봤어요 제가. 근데 뭐 다닐 때는 괜찮았습니다. 지역 소식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오늘 주제 토크 캠핑. 아까 계속 얘기하다가 네. 말았는데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아니 뭐 제 경우만 말씀드리면 캠핑을 정말 좋아하고 1년에 몇 번씩 꼬박꼬박 뭐 다니고 네. 그런 입장이었으면 오히려 할 얘기가 좀 덜 했을 수 있는데 네. 아직은 이제 저부터가 초보고 예, 조금씩 그 재미를 알아가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네. 뭐 시행착오도 있고요. 네. 좀 이게 어설픈 아직은 뭐 텐트 치는 것부터 불 피우고 뭐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지금 많이 어설픈데 네. 그러다 보니까 할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너무 이제 실수가 많다 보니까 네. 물론 뭐 올해 예약이 된 캠핑을 또 하게 되면 네. 그때는 작년보다 좀 나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면. 예를 들면 장작을 네. 사더라도 네. 고지식하게 뭐 이거 뭐 아 근데 그건 룰이잖아요 법이 그 캠핑장에서 외부에서 못 가져오게 하죠 예 그래서 경충이가 옮길까봐 네 근데 다들 밖에서 다 싼 거 네. 외부에서 못 가져오게 하지만 예. 다들 가지고 오죠. 근데 이런 것도 네. 이제 초보다 보니까 그냥 뭐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네. 말아야지 하면서 네. 이 손해를 감수해가면서 네. 그것도 뭐 장작을 피운다 그러면 뭐 한 봉지만 피우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새벽에 쓰면 네. 필요하잖아요. 2박 네. 3일씩 있으면 네.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다음엔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캠핑장 갈 때 토치를 들고 다녀. 그 이렇게 가스 부탄 예, 가스 끼워가지고 불 확 나오는 거 예, 있잖아요. 예. 스시집에서 이렇게 예. 뭐 데우고 하는 그런 거. 예. 그거를 가지고 다니셔서 그 캠핑장에 가면 일단 한번 돈대요. 캠핑 사이트들. 그럼 빈 곳에 누군가가 그 쓰고 남은 아, 네 그런 거 있었어요. 그 예. 쓰고 남은 장작들을 놔두고 간대요. 근데 예. 그게 땅에 이렇게 있어서 젖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주워와서 예. 한번 쫙 말리고. 예. 쓰신다고? 저희도 그랬어요. 그게 그러니까 토치를 썼다는 게 아니라 네. 기본 매너겠죠. 뭐 매너 그냥 뭐 이 나라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가는 날이 됐는데 장작이 예를 들어서 한 절반 정도가 남았으면 네. 뭐 들고 와서 다음에 또 쓰든 아니면 뭐 아예 그걸 다 쓰고 가든 네. 할 텐데 남겨놓고 저희 캠핑 사이트에도 거의 절반 정도가 남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갔을 때요. 앞 사람이 이제 예. 두 후반. 네. 근데 그거 보니까 고맙더라고요. 매너들이 참 좋아서. 그런 거 딱 그런 몸에 밴 매너라고까지 할 수 있나요? 그 어디 건물 들어갈 때 문 잡아 주는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그 사람들이 몸에 밴 일상적으로 의례 그냥 하는 아니, 저만 그런가요? 저 이제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괜히 그러면 좀 이게 사실 그게 맞는데 네. 근데 제 신법 문제인가 왜요? 불편하세요? 아니요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일이고 좋죠 네. 근데 주는 입장에서 네. 아까워서 그냥 남은 거는 우리가 당장 필요 없고 네. 이제 뭐 이제 다 정리하고 집에 가야 되니까 네. 다음 사람을 위해서 두고 가자 하면 굉장히 쿨하고 네. 뿌듯하고 네. 좋은데 네. 집에 가야 되니까 여기 남은 거 다 피우자 피우고 가자 뭐 필요 없는데 굳이 피울 필요가 없는데 쓰고 가자 그런 심보가 이건 뭐 한국인의 심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아 그렇군요 네. 제 심보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참고로 네. 가져왔어요 이거 봐 이게 한국 사람들은 좀 이런 것 같아. 아 근데 어제 그러니까 그저께 제가 갔던 데는 나무가 너무 별로였어요. 어차피 저는 또 갈 것 같아서 예. 갈 때마다 사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대신에 밖에서 안 사가거든요. 예. 안에 가서 사지. 그래서 예. 또 남겨왔어. 가져와서 또 다음에 쓰려고 가져왔어요. 그것도 한 서너 개만 사면 좀 뭐. 일반 승용차에는 싣고 다닐 수도 없을 만큼의 부피잖아요, 그게. 아, 그렇죠. 일반 승용차에 뭐 텐트랑 다른 캠핑 장비 다 넣고 예, 그것까지 하기에는 거기다가 장작까지 몇 봉지 넣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밴 아니면 그렇게는 밖에서 사오기도 힘들 만큼. 네. 저희는 벤이라서 뭐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다닙니다. 어, 근데 어제 보니, 아, 그렇게 보니까 저희 옆자리에는 그냥 일반 승용차였는데 한 두 번 갔다 오더라고요. 아, 거기가 예. 저희가 갔던 데가 이제 워낙 집이랑 가까우니까 다들 집이랑 아, 예. 가까우니까 예. 갔다가 왔다가 갔다 왔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되죠. 예. 네. 저희는 그 파이너리 갔었어요 작년에. 네. 파이너리 파크는 되게 좋다고 들었어요. 저는 거기서 캠핑을 해본 적은 예. 없는데 되게 괜찮다고 들었어요. 너무 좋고요. 가깝고 일단 집에서 국도로 1시간 미만? 네. 이만 그렇죠. 가고요. 집에서 가깝죠 일단. 어. 런던 시내에서 국립공원, 도립공원이라서 네, 관리가 엄청 깐깐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도립공원들이 프로벤셜 파크가 관리가 네. 다른 일반 캠핑 사이트보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느낌이. 저희는 애초에 예약을 할 때 그 이제 캠프장 지도를 보고 네. 물하고 가까운 네. 곳에다 했고. 네. 화장실이나 이런 편의시설 가까운 데다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건 크게 없었고, 화장실, 샤워실, 정말 잘 되어 있고요. 네. 사실 제일 걱정이, 네. 제가, 뭐, 어릴 때도 좀 그런 게 있었지만, 좀 성인이 돼서도 가장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좀 편의시설이 좀 잘 안 되어 있으면,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어릴 적에 캠핑을 다녔을 때 그때 기억을 해보면 그때 네. 뭐 80년대이지만 네. 뭐 엄청 안 좋았죠. 그런 뭐 화장실이나 캠프장의 화장실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정말 그냥... 안 가고 싶을 만큼의 그런 위생 상태. 근데 그런 게 아직도 뇌리에 남아서 근데 막상 가 보니까 여기는 예, 굉장히 뭐, 잘 되겠죠? 그런 거는? 네. 뭐, 자꾸 가고 싶을 만큼의. 아, 그럼. 자, 네. 화장실을 자꾸 가고 예, 싶다고요? 거의 뭐, 아니, 그런 마음에 들 정도로 깨끗하고. 예, 일단, 예. 집에서 뭐 매일 한 번씩 샤워하는 것처럼. 예. 사실 뭐 캠프장에서는 뭐, 이 바닷물도 아니다 보니까 뭐, 하루 예. 정도는 그냥 안 하고 예. 넘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네. 그게 아마 좀 그 시설 자체가 거부감이 드는 분위기였으면 뭐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뭐 하루에 뭐 한 뭐 두 번씩도 가서 샤워도 하고 오고 그 정도로 일부러 두 번씩 가서 샤워를 한다고요? 아, 뭐 땀 좀 흘리면요? 아 예. 아 땀 좀 흘리면 여름이니까 모든 점에서 합격점을 저는 파이너리 파크 예 줬어요. 아 그런데 이제 또 자리가 물에서 또 너무 멀거나 아니면 또 뭐 이게 샤워실이나 이런 네. 그런 시설하고 좀 멀면 네. 아무래도 좀 불편하겠죠. 거기까지도 차 타고 올 수도 없고 아니 뭐 차를 타고 갈 수 있는데 네. 다 길이 있으니까 화장실이나 화장실 한번 가려고 또 차를 끌고 가기는 좀 그건 또 이제 걸어가기도 또 만약에 너무 멀다 싶으면 네. 그런데 그래서 보통 화장실 배치가 네. 그렇게 멀지 않게 하나 하나씩 군데군데 있지 않아요? 저희는 아예 딱 그 화장실 앞에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부러워서. 근데 사실 그거 싫어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화장실 앞이니까. 아니 근데 그 느낌이 안 좋잖아요. 예, 근데 충분히 멀고 네. 그 바로 옆이 아니니까요. 네, 네. 근데 그 자리가 명당 자리예요. 97번입니다. 아 파이너리 파크에. 예. 파이너리 파크 97번 자리야. 그럼 바로 물 나오는 그 수도 시설이 바로 코앞에 있고요. 네. 그리고 화장실이 바로 앞에 있고. 네. 그리고 바로 뒤가 물이에요. 바로 뒤편이. 이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전기까지 들어오는 자리다 보니까. 아, 그래요? 파이너리 파크에도 전기가 들어와요? 예, 들어오는 데가 있고 안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아, 제가 저번에 체크했을 땐 전기 들어오는 자리를 못 봤는데 있네요. 그래서 편의시설과 물 가깝고 전기 쓸 수 있는 그 자리를 97번. 예, 97번입니다. 일단 90번대가 다 좋아요. 97번대가 일단 다 물가인가요? 예. 아. 근데 올해는 그 자리를 못 잡았어요. 누가 잡았더라고요. 올 2월인가 3월에 일찍 그 개장하자마자. 예. 근데 보나자마자 아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좋은 자리는 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요령도 좀 알아가는 것 같고요. 여름 거 예약하는 게 보통 한 3월, 4월쯤 열리는 것 같은데, 오픈. 네. 그게 좋은 자리는 그 열리자마자 예. 다 차더라고요. 예. 여름 거가. 몇 달 후 건데, 저는 그게 참 어떻게 몇 달 후 스케줄을 그렇게 잘 잡는지 모르겠는데, 다 차더라고요, 일단. 캠핑족이 아니라서, 네. 1년에 한두 번 가는 정도의 만족은 하지만, 네. 파이너리가 좋아, 그러니까 좋은 경험이 있어서, 네. 저는 이제 한우물만 파는 그런. 아, 저랑은 완전히. 좋으면 그냥 거기만. 아, 거기만 가는. 계속. 좋으니까. 그러니까. 해보니까 괜찮더라. 그러면 이제 거기만 가는데, 근데 가볼 데가 엄청 많잖아요. 네. 여기도. 그래서 저는, 가서 좋으면 예. 딴 데를 또 갑니다. 왜냐하면 안 좋으면 좋을 때까지 가고요. 뭐 그렇죠. 안 좋으면 다시 안 가고 좋아도 딴 데도 예. 좋게 그만큼 좋겠거냐고. 저는 정반대로 저는 좀 이렇게 안 해본 곳을 계속 해보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아, 예. 여기가 좋아 가서 좋았으면 아 내일 다음에 또 오고 싶다. 예. 또 오자 해놓고 예. 다른 데를 예약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펜셔 컨서베이션 에리아 거기도 거기서 캠핑을 안 해봤으니까 일단 네. 느낌 근데 저 처음 갔을 때 되게 그냥 차 타고 들어갔을 때 느낌이 되게 좋았어서 예. 갔는데 이제 좀 실망을 한 케이스죠 이번에는. 아 근데 제 생각과 좀 많이 달랐던 점이 뭐냐면 일단 저는 여기도 전기가 들어오는 곳이 있고 안 들어오는 곳이 많은데. 일단 캠핑 트레일러들이 엄청 많았어요. 예. 텐트보다 오히려 그쪽에 더 비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무래도 좀 분위기가 왜냐하면 건물들 옆에 건물들이 있는 거랑 거의 마찬가지인 분위기라서 네. 뭐 저희 사이트 앞에는 되게 오래된 이게 움직이는 거 아니면 계속 고정되어 있는 건지 모를 그런 트레일러들이 쫙 서 있더라고요. 예. 일렬로. 그래서 저도 물가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지만 바로 길 건너면 물가였는데 그게 다 네. 막고 있어서 일단 뷰가 별로 안 좋았던 점이 아쉽고요. 그리고 물이 옆에 있어서 수영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수영하면은 안 좋다고 수영은 웬만하면 권하지 않는다고 써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배를 타는 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물에서 네. 물놀이는 별로 권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대신에 낚시랑 이제 배 타는 걸 많이 거기서는 많이 믿으던데 낚시는 저는 제가 물고기를 이렇게 잡고 이런 걸 바다에서 잡았지만 예. 별로 바다에서 잡았지만 별로 예.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예. 낚시 이 한국 교민분들 중에 낚시 인구가 꽤 돼요. 골프 인구 한지는 모르겠는데 적지 않더라고요. 예, 제 주변에도 낚시 좋아하시는 분이 꽤 있거든요. 예. 낚시는 저도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들 좀 손이 안 가게 되는 게 일단 장비부터 없고요. 아 장비 라이센스 받는 것도 라이센스도 번거로울 것 같고 돈 주고 사는 거 아닌가요?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막 고기가 잡혀 올라왔다 그래도 그것도 뭐 또 손질하고 어떻게 하고 뭐 이제 이런 것도 직접 못 하고요. 네. 미끼 만지고 싶지도 않고요. 아. 전 그냥 그러니까 안 잡혀도 네. 뭐 몇 시간이라도 그냥 앉아서 네. 그냥 그 좀 세월을 언젠가는 잡히겠지 하면서 좀 이렇게 들뜬 마음으로 네. 기다리는 그 자체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얼음 낚시도 되게 재밌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네. 근데 아직 낚시 또 골프 이제 캐나다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즐긴다는 거를 저는 좀 안 하는 그런 쪽이고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골프를 또 쳐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 어쩔 수 없이 그거만큼 할 게 없으니까요. 노년에 여기서는 거의 뭐 그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뭐 여기 런던 주변 골프장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일단 환경이 골프장이 많고 그러니까 환경이 또 비싸면 그러니까. 누가 가요? 근데 또 싸니까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고. 네, 그 자리를 이제 중국 사람들이 채우지 않을까. 아 그렇죠. 예. 캠핑보다도 제가 대학 전이었나 봐. 근데 저쪽 북쪽에 네. 알곤퀸까지는 못 올라갔는데요. 네. 올라가는 길에 베리 지나서 네, 네. 베리 가봤어요. 무스코카 있잖아요. 네. 딱 거기까지 올라가 봤는데 네. 별장 빌려서 네. 거기서 네. 며칠 있어 봤어요. 네. 물 위에 있더라고요, 집이. 아, 수상가옥처럼 네. 기둥이 이렇게 서 있어서 네. 네. 알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차고가 있는데 그 집에 딸려 있는 차고, 차고에는 네. 보트가 있고요. 네. 그 보트 아래는 물이고. 그러니까 정말로 말 그대로 물에 떠 있는 집인데 네. 그걸 봤어요. 별장 네. 그 별장이에요. 근데 거기를 빌려서 그때는 이제 친구들 몇 명하고 갔었는데 네. 저는 확실히 그 펜션이나 이제 카티지 그쪽이 좋더라고요. 편하니까요. 편하고 시설 다 돼 있고 일단 뭐 벌레 없고 걱정하지 않고 덜하고 네. 그러니까 캠핑하고 펜션 네. 재미가 다르지만 네. 이제 저는 이제 펜션 쪽이고 선호하는 게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펜션에 갔다가 한 네. 번은 뭐 캠핑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네. 더 좋지 않을까. 저는 텐트를 더 좋아합니다. 일단 야생에서 네. 뭐 그것도 완전 야생은 아니지만 아 좀 벌레를 그냥 너무 싫어요. 그 저도 벌레를 별로 좋아 뭐 벌레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근데 요즘에 약이 워낙 좋아서 어디 뿌리는 약이 있어요? 그러면. 몸에다가 스프레이 같은 게 있는데 예. 예. 목에 뿌리니까 모기가 안 오던데요? 아, 모기뿐만 아니죠. 모기 정도면 괜찮죠. 근데 그러니까, 모기 네. 외의 것들이 있어서. 아, 뭐, 달려드는 것들. 예, 예, 그건 뭐, 아침에 일어나 보면 텐트에 쫙 그려있는. 예, 어차피 그래서 저는 그거, 그리고 불 피우면 또 벌레들이 잘 안 오잖아요. 불 옆으로는. 예, 불 주변으로는 안 오죠. 텐트로 오죠. 예. 아, 네. 네. 근데, 그런 것도 문제예요. 이제 캠핑 좋아하는 분들은 뭘 준비하시는지가 딱딱 뭐 아시는 분들이라서 네. 뭐 텐트만 준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식사하는 그 테이블을 네. 덮는 모기장처럼 덮는 네. 또 하나 있잖아요. 네. 큰 텐트. 저도 그걸 사고 싶은데 예, 그것까지 준비가 돼 있어서 뭐 그러니까 프로 캠퍼들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프로가 아니라도 기본으로 그 정도면 다 갖추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저도 그걸 느꼈는 게 네. 저도 어제 그래서 레벨업을 했다고 느낀 적이 있어요. 네. 그 밤에 비가 왔잖아요. 네. 아침까지 비가 왔어요. 네. 근데 저희 다행히도 이제 저희가 텐트를 쳤던 자리에는 나무가 커서 나무 잎들이 다 저희를 지붕처럼 이렇게 가려져서 네. 텐트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맞진 않았는데 네. 그래도 아침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기가 없는 데로 가서 저는 이때까지 전기 있는 데로 가서 이제 아침에는 간단하게 그냥 커피포트에 물 끓여가지고 커피 마시고 네. 아니면 컵라면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전기 없는 데서 갔으니까 이제 밥을 해먹어야 일단 뭘 먹어야 되니까 네. 불을 피워야죠. 근데 네. 비가 와요. 비가 오는데 불을 피울 수 있을까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침에 화장실을 이렇게 갔다 오면서 봤어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네. 보니까 다들 그 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네. 그 막을 불 피우는 자리 위에다가 다 펴놓고 거기는 예. 비를 안 맞게 해가지고 피우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레벨업 했죠. 근데 저도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근데 저희 자리는 이제 마침 그 다 위에 나뭇잎으로 다 가려 있어서 그 비가 많이 들치지 않았어요. 네. 그래도 비가 떨어지는데 불을 피워봤더니 불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 거기다가 물 끓여가지고 이것저것 또 해먹고 그렇게 했는데 갈 때마다 이제 진짜 레벨업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갈 때마다. 예. 뭐 예를 들면 그 저희는 해먹을 한번 가지고 가봤어요. 와. 있길래. 네. 아, 예. 집에. 그래서 나무가 딱 그냥 있었나요 해먹이 집에? 예, 일부러 샀던 것 같진 않은데 있어서 가져가서 설치해놓고서 뭐 누워도 있어보고. 네. 네. 굳이 그런 건 또 필요가 없더라고요. 거기 누워서 있을 시간이 없어요. 물놀이 하고 뭐 뭐 네, 그렇죠. 거기 누워서 저 이렇게 책이라도 네. 이렇게 근데 뭐 한 시간 정도 거기 누워서 책 보기가 자세가 되나요? 뭐 낮잠이라도 네. 자고 싶었는데 네. 거기 그렇게 한가하게 누워 있을 또 틈이 안 나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래요? 뭐 끼니 때도 빨리빨리 돌아오고 준비 또 미리미리 해야 되고 그렇죠. 또 불 불 피워야 되고 꺼지려고 하면 또 이제 가서 또 계속 또 장작도 넣어서 또 해줘야 되고 네. 또 파이너리에 가보면 다른 할 것도 많잖아요. 뭐 배 타는 데도 있고요. 네. 이제 그런 것도 또 하고 와야 되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나가서 사와야 되고 하다 뭐 이런 거 하면 저 이제 그런 거 생각했거든요. 이제 애들 놀게 하고. 네. 아, 애들은 놀으라 그러고. 저만의 시간. 나는 앉아서 책 보고 여유롭게. 예. 근데 이제 애들을 이제 남자 애들만 둘이라서 아내한테만 맡겨놓고서 저 혼자 이제 캠프에 남아서 유유히 그렇게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뭐 그럴 수도 없고요. 또 네. 물놀이 할 때 애들 네. 뭐 물가에서 놀라고 하고 그냥 네. 모래사장에서 뭐 그렇게 또 독서를 즐겨보고 싶었지만 네. 또 물가다 보니까 애들도 계속 보고 있어야 되고요. 네. 이래서 정말 이제 애들이 한 뭐 10대에 접어들어서 지들끼리 잘 놀고 10대 접어들면 같이 안 가지 않을까? 그럼 뭐 따로따로 가야죠. 그때 되면 예. 은근히 그것도 기대가 돼요. 이제 같이 이제 애들하고 막 다니다가 이제 애들 네. 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이제 또 출가도 하고 그러면 부부만 남게 되면 둘이서 네. 재밌잖아요. 저도 그게 예. 좋은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러니까 이번에 가기 전에 그 전에 올해 저 빅토리아 데이 때 제가 캠핑 갔다 왔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맥그리거 포인트라고 네. 그 토보머리 가는 길에 있어요. 여기서 네. 이제 런던에서 2시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휴론호가 이렇게 올라가는 쪽에 있는데 거기도 휴론호인데 네. 거기도 이제 도립 공원 그 프로벤셜 파크인데 거기가 어제 거기랑 어제 갔던 데랑 되게 많이 비교가 됐는데 결국엔 거기는 정말 좋았어요. 왜냐면 일단 런던에서 2시간 거리이니까 네. 자연에 좀 더 가깝고 그 이렇게 도시가 그 주변에 큰 도시가 없어서 네. 뭐 마을은 있겠지만 그래서 좀 더 조용했고 일단 예. 분위기가 그리고 공기도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그나마 그 저는 진짜 신기한 게 한국에서 토론토 오면 토론토 공기가 엄청 좋잖아요. 예, 그리고 예. 토론토에서 런던이니까 또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예. 어제도 달랐어요, 사실은. 그 네. 물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니까 나무가 많아서 그런지, 네. 공기 확실히 그 되게 신선하고 좋더라고요. 네. 근데 그 맥그리거 포인트 갔을 때도 거기도 되게 좋았어요. 거기도 그 공원 캠핑장을 들어가려면 차로 쭉 타고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동안 한 10분 정도는 뭐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네. 그냥 숲만 있고, 나무만 있고. 네. 그래서 계속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캠핑을 하는 건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참 좋았어서 거기는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좋았거든요. 어쨌든 비가 와서 어제도 뭐 비가 오는 것 자체는 뭐 저는 나쁘진 않은데 뭐 운치 있고 좋은데 아, 저는 어릴 때 기억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매년 피서를 갔었는데 네. 텐트 가지고 뭐 계곡이나 뭐 바다 이런 데 가서 텐트 쳐놓고 몇 가족씩 모여서 함께 갔어요, 저희는 항상. 그래서 애들도 많고, 네. 재밌죠? 네.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텐트를 하나씩 다 쳤는데, 이제 애들은 이제 애들만 이제 한 텐트를 지정을 해주고, 네. 너희들끼리 안에 들어가서 뭘 하든 뭐 네. 놀아라. 재밌죠, 안에서. 네. 제 기억에 언젠가 그렇게 피서를 갔는데, 비가 엄청 왔었어요. 폭우죠. 근데 텐트 안에서 네. 들어가 있는데 네. 뭐 텐트는 뭐 물 안 샜나요? 물이 새면 네. 전혀 즐거운 경험이 아니겠지만 그 텐트 안에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데 네. 그 텐트 안에서 이제 다 또래 친구들끼리 다 모여 있으니까 네. 저희는 재밌죠. 재밌죠. 네. 막 껌껌하고 막 청천동 치고 네. 밖에 계속 막 몇 시간째 폭우가 내리고 네. 그 분위기가 엄청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창 놀아야 될 때 낮에 네. 비 오는 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네. 이제 다 정리하고 들어가서 자려고 할 때 네. 비가 오면 빗소리 들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저도 너무 좋고 그리고 특히 캠핑 사이트 가면 또 좋은 점이 도심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하늘이 네. 되게 클리어한 날에는 별이 엄청 잘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맥그리거 포인트 갔을 때는 이제 그때는 하늘이 좀 흐려가지고 별을 겨우 거기가 날씨가 좋으면 되게 잘 보일 것 같은데 예. 특히 거기는 또 겨울에도 다 사람들이 많이 가거든요. 겨울에도요? 예, 겨울 캠핑을 많이 가요. 예. 거기 그 스노우 그 신발 신고 예. 트레일하는 코스도 있고 그래서 거기도 많이 가. 그래서 되게 좋을 것 같았었는데 그때는 흐려서 별을 못 봤는데 어제 거기는 어제 페인처 컨서베이션 에리어 거기는 그래서 안 좋은 점들이 몇 가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하늘을 보니까 거긴 별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 저희 집에서도 사실 별이 잘 안 보이잖아요 요즘에는. 네. 그 주변에 불빛이 밝으니까 예. 그런데 거기는 이제 주변이 다 어두워서 그랬던지 그런지 몰라도 되게 별이 많이 보여서 그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저는 사실 캠핑은 그런 것 때문에 갑니다. 그렇죠. 밤에 예. 별 보고 딴 것보다도 캠파이어 하고 예. 앉아가지고 거기 앉아서 뭐 들어들은 얘기하면서 고기 네. 구워 먹고 뭐 마시멜로 해 먹고 한국에서 요즘에 그 미세먼지 때문에 네. 고생들 하시는데 정말 여기 오셔서 뭐 3박 4일 캠프 오셔서 정말 이 청정한 공기 며칠만 맡으시면 폐병이 싹 나시지 않을까요? 너무 저는 이제 그럴 것 같아요. 뭐 공기야 사실 캐나다 어디 가도 한국보다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뭐 토론토 공기, 여기 공기 확실히 차이가 있고요. 네. 저도 그걸 네. 느끼고 또 한국하고 토론토하고도 그럼요 차이가 있고요. 신기해요. 말씀하신 대로 또 듣고 보니까 정말 뭐 가까운 공원만 가도 또 다르죠. 예, 그런 네. 것 같고요. 단지 그냥 여기 주택단지 또 바로 앞에 또 도로가 있고 차 네. 많이 다니고 주변에 녹지가 많은데도 네. 이렇게 또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신기했어요. 어제 제가 여기 집에서 살 때도 저 공기가 좋다고 참 느끼고 살았는데 네. 또 가니까 그 신선한 공기가 또 다른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경험을 하나 했는데 이제 아침에 나오면서 그 옆에는 이제 캠핑한 사람들 말고 네. 그냥 낮에 놀러와서 사람들이 바베큐를 해먹을 수 있는 그런 공원같이 장소가 또 마련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도 한번 둘러보고 갔는데 거기서 두더지 떼들을 네. 아침에 비가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두더지가 네. 원래 지렁이를 잡아먹나요? 모르겠는데 네. 그 사람이 내가 들어가면 미안할 정도로 네. 걔네들이 그 풀밭에서 네. 듬성듬성 다 무리를 지어가지고 뭘 잡아먹고 있더라고요. 뭐 그 예. 땅에 뭘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선했어요. 재밌었어요. 처음 봤거든요, 두더지를 실제로는. 두더지를 못 봤어요, 한 번. 그러니까 저는 저게 처음에는 뭐 이렇게 너구리인가 아니면 예. 뭐 혹시 청산문가 했는데 예. 그 무엇도 아닌 두더지다. 여기서 수달 정도 봤는데 수달. 예,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진짜 그 두더지 게임처럼. 딱 그런 간격으로 걔네들이 각각 자기들끼리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무튼 재밌었어요. 올해는, 몇 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캠핑은? 뭐, 기회 있으면 가고 싶죠. 펜션 컨서베이션 에리어 말고, 거기서 북쪽으로 또 가면은, 네. 거기도 댐 같은 게 하나, 그 테임스 강. 예. 있고 거기를 이렇게 그 계곡을 막는 댐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 반대편은 물이 꽉 차 있어서 거기도 캠핑 사이트가 있거든요. 예. 같은 시설에서 하는 건데 다음엔 거기로 한번 가보려고. 거긴 공원에서 좀 머니까 빙기 소리가 좀 안 나. 아, 그렇게 생각하려고. 네. 거기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 거기는 이제 바로 물이 당연히 만 옆에 예. 있고 그 배 타기가 되게 좋은 게 이렇게 흐르는 물도 아니고 좀 이렇게 약간 물이 이렇게 호수처럼 진짜로 예. 조그마한 호수처럼 그렇게 모여 있어서 거기서 물놀이 하기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배에 있으면 좋겠네요 거기서. 네. 배를 사고 싶은데. 아 거기는 없나요? 자기 그냥. 아 배를 탈 수 있는데 자기 배를 가지고 와서 타도 되고 아, 배를 빌려서 타도 돼요. 아 네. 그럼 뭐.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 배를 어떻게 빌리나. 예. 왜냐면 승용차를 가지고 가면 배를 싣고 가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 궁금하더라고요. 예. 배를 어떻게 빌리나. 그 가서 물어봤어요. 예. 배를 타고 싶은데 어떻게 빌리냐 그랬더니 거기 배는 항상 그 비치에 있어요. 네. 그리고 가면 노를 빌려줘요. 예. 노랑 그 다음에 그 구명조끼를 예. 빌려줘요. 예. 그럼 그걸 빌려서 예. 가서 그냥 거기 나무배 타는 거예요. 타고 아. 그걸 관리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 그래요? 노를 가져가면 되겠더라고요. 노를 사서 예. 가져가. 아 그렇구나. 그래서 다음 아 집에서 노를 하나 사서 가져갈까? 아니 그냥 휴대하기 편한 고무보트를. 네, 아, 그래, 그 생각도 했어요. 고무보트는, 네. 뭐, 100% 안쪽으로 사니까. 네. 고무보트를 살까 하다가, 아, 그래도 고무보트랑 그 맛이 달라요. 아, 그렇겠죠. 예. 그 속도가 다르고, 이게 노를 저으면 나가는 느낌이 달라서, 노를 한 두 개 정도 사서 다음에는 아. 가져가볼까. 예, 네, 생각만 했습니다. 아, 그러면 좋겠네요. 그, 뭐, 그냥 배는 거의 버려져 있다시피, 여러 대가 그냥 이렇게 정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뒤집어져 있고 예. 아무나 가서 탈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가서 이제 노랑 라이프 자켓을 빌려서 타는 건데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4시간에 반나절 그러니까 하루 종일 빌리는 게 35불인가 그렇고 네. 하루 그러니까 오전 타임 4시간 빌리는 게 30불인가 그렇거든요. 네. 뭐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뭐 그 정도면 뭐 여기 저희 사는 근처에 이 스프링뱅크 공원에서 이제 또 강이 흐르니까. 예, 템스강 거기서 배 타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저도. 예. 그래서 그거는 자기 배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네. 그 지나다니면서, 집 앞이에요, 거기. 원더랜드 따라서 가면. 네. 네. 거기. 카누클럽인가 있잖아요. 네네. 있잖아요. 저희가 몇 년 전에. 네. 여기 살면서도 늘 지나다니면서도 저 카누클럽이 뭘까. 하고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네. 운영이 되는지. 네. 그러니까 뭐 1년에 아무래도 겨울은 힘들고 네. 이제 날 풀려서 여름부터 가을까지 몇 달 동안 네. 그 멤버십이 있더라고요. 아 연회비 같은. 예. 그럼 이제 아무 때나 이제 가서 배를 거기 있는 배를 타는. 거기 있는 예 배를 타고서. 아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배를 타는 거군요. 예. 그런 게 있어서 저는 뭐 재밌을 것 같아서 이제 가끔씩 가서 네.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가서 네. 타고 예, 그때 얼마였었던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다시 가서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때 많이 타셨나? 아니요 그때는 그 시즌이 아니었는데 한번 알아보려고 갔는데 보니까 여름부터 아마 가을까지인가 뭐 그래서 몇 달 동안 멤버십 같은 걸 팔아서 그것만 사면 아무 데나 가서 저는 런던이 좋은 점이 그 도심을 가로지르는 그 템스강이 있잖아요, 진짜. 예. 그 강이 한번 쭉 타고 가봤으면 좋겠어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나무, 그 옆으로 예. 다 나무들이 쫙 있고, 네. 그러니까 공원이 또 돼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배 타는 사람들 보면 참, 아, 괜찮다, 재밌겠다. 래프팅 같은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물살이 안 돼서. 예, 물살이 돼서 래프팅은 아니고, 그냥 진짜 그냥 노 저으면서 이렇게 한번 쓱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걸 해보고 싶었는데 네. 아 거기서 배를 빌려주는지 몰랐네요. 거기는 한번 또 마침 집에서 또 안먼데고 하니까 한번 알아봐서 부담이 없다 싶으면 가입해서 타는 것 괜찮네요. 뭐 수시로 날씨 좋을 때 가서 네. 배 한번 타고 오고 그러니까요. 저는 다 자기 배 타고 가지고 타는 줄 알았어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네. 그거는 아무래도 거기 없는 사람들 가서 보트 빌려주고 네. 또 구명조끼 같은 거 네. 빌려주고 하니까 네. 뭐 가르쳐 주는 그런 분위기이던데 뭐 배울 게 뭐가 있을까 싶지만 예, 저는 배웠어요. 아 아니 그런가 선생님한테 배운 건 아니고 예예 잘 타시는 분한테 아 그러니까 배운 사람한테 배웠어. 그거를 노를 젓는 법인가요? 그 카누를 타는 법이 뭐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 그냥 타도 요령 몇 번 타면 이제 요령이 생기는데 예. 왜냐하면 처음에 타면 초보자들은 뒤집어져요 카누는. 예. 그거를 이제 안 뒤집어지고 잘 타는 방법을 배우더라고요. 네. 저는 그걸 배운 사람한테 배웠는데. 아, 카약을 타야겠네요, 그러면. 저는. 카약이 카누. 저는 재미있어요. 카누도 재밌는데, 네. 카약이 재밌는 것 같아요. 같이 타는 게 재밌지 않나요? 혼자 타는 카약도 2인승이 있으니까. 예. 네. 둘이서. 그러면 그. 카약이 좀 더 스피드가. 파이널에서 탄 건 뭐죠? 그럼 뭐라고. 거기도 두 개 다 있죠. 아니, 거기는 온 식구가 탔거든요. 아, 그건 카누죠. 온 식구가 탄 그 배처럼 생긴 예, 예. 그거는 그거. 카누고 예. 카약은 좀 납작하게 생겨서 이렇게 상체만 딱 나오는 예, 거 있잖아요. 예, 이렇게 래프팅하는 것처럼 이렇게 젓는 거 예. 양손으로 이렇게 잡는 거 그걸 예. 카약이라고. 아, 그게 카약이구나. 네. 아... 둘 다 있어요. 파이널의 파크에는. 네. 사람 식구 많으면 카누 타야죠. 그렇죠. 카누 재밌잖아요. 이렇게 크게 아... 힘들긴 하죠. 그거 타고 파이너리에서 식구들 이제 다 태우고요. 네. 멀리까지 반환점을 돌아오기로 했는데 한 반 정도 갔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그냥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그냥 슬슬 저어가면서 네, 그냥 이렇게 경치 구경도 예, 시합 뭐 시합 하는 것도 아닌데 네, 그냥 그런 거죠. 예, 그거 그냥 그리고 파이너리에서는 가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배를 댈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네, 예. 그 배 거기 배 대고 좀 놀다가 네, 그런 식이죠. 저희 뭐 언젠가는 뭐 런던 주변에 그러니까 캠핑하고 상관없이 또 이제 예를 들면 뭐 당일 코스로라도 네. 재밌는 뭐 둘러보고 오면 좋을 만한 곳 뭐 이런 특집이 있겠지만 보트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긴데 네. 스트랩포드 저희는 잘 가거든요. 아, 저 스트랩포드 좋아합니다. 아, 잘 가세요? 거기 오리배 있잖아요. 아, 저는 오리배는 안 좋아. 아니 뭐 좋아서 타는 게 아니라 애들이 좋아하니까 거기서 이제 저는 오리배 아예 안 태웁니다. 오리배는 그 대학교 다닐 때 탔다가 진짜 개고생했던 기억이 있어. 오리배가 보기에 밖에서 보기엔 참 이게 평화로 보이고 되게 네. 좋은데 안에서는 계속 발끈을 그렇죠, 내잖아요. 네. 진짜 오리처럼. 그래서 저 오리배는 아니, 저희 이제 필수 코스가 돼서 애들하고 또 거기 오리배를 타면서 또 오리가 또 진짜 오리들이 있으니까 거기 오리 정말 많지 않아요? 오리한테 주라고 또 오리밭도 팔고 아 오리밭을 팔아요? 예 그래서 아 그건 몰랐네요. 패드를 밟으면서 오리밭을 오리들 따라오겠네요. 예 이제 아... 애들 좋아하죠? 네 애들은 좋아하겠네요. 오리밭이 쭉 돌고 와서 딱 내리면 그 매표서 있는데 아이스크림 가게 있어서 애들을 또 하나씩 사주고 딱 그게 코스가 아... 돼가지고 스트랩포드 가서 또 가을에 가면 너무 좋잖아요. 거기는 또 분위기가 거기는 뭐 여름 가을 다 좋죠. 네. 겨울에도 좋더라고요. 뭐 거기서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연들까지 보고 오면 좋겠지만 네. 아직 뭐 애들하고 뭐 그런 아주 수준 높은 그런 공연을 볼 건 아직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네. 뭐 그러니까 캠핑하고 상관없이 거기는 정말 부담없이 갔다 올 수 있는 거리니까요. 그럼요. 스트랩포드는 거기는 뭐... 참 도시가 이쁘고 있다. 런던 사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혹시 뭐 얘기만 듣고 못 가보신 분 계시면 꼭 네. 가보시라고. 그냥 도시 자체가 너무 이뻐요. 그리고 예쁘고. 지금쯤 이제 또 그 셰익스피어 페스티벌 할 때 예, 예. 예. 공연도 많이 하고 네 가격은 안 싸고 그렇죠. 네. 네. 어쨌든 다 그 돈 주고 보면서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이해 못하고 그게 그냥 영어가 아니라 딱 그 시대 영어로 네 그러니까 저도 한번 가서 보고 싶은데 이게 선뜻 안 되더라고 그게 네. 선뜻 표가 안 사지더라고요. 그 이해가 100% 된다고 해도 연극 자체가 재미없고 햄릿이나 로미오와 줄리엣 재미도 없고 뭐 근데 분위기가 워낙 그 좀 이렇게 들뜬 분위기가 있고 페스티벌 분위기가 많이 나니까 네. 가면 그냥 갔다 온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알곤킨까지는 얼마나 걸리죠? 알곤킨도 한 3시간 반? 여기서요? 아, 아니, 저 아니, 여기서는 안 가봤어요. 예, 여기서 토론토에서 가봐서 제가 토론토 기준으로까지 한 4, 5시간 걸렸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 여기서. 그럼 토론 저는 토론토 기준으로 한 네. 그때 그렇게 오래 안 걸렸던 것 같은데 그건 확인해봐야겠네요. 토론토에서도 한 2시간 더 갔던 걸로 기억해요. 저 무스코까지는 네, 2시간은 더 걸죠. 예. 확실히 2시간. 근데 알곤키는 거기 있잖아요, 그죠? 3, 4시간이에요. 3,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 알곤키는 캠핑이 정말 좋아요. 저는 예. 뭐 몇 번 안 가봤지만 옛때까지는 알곤키는 좋았어요. 뭐 살인 모기에 물려오는 사람도 있던데 보니까. 아, 그런 거는 물론 예. 그렇지만 일단 그 밤에 그 깜깜한 데서 저는 아직도 그게 잊혀지지 않는 그 늑대 울음소리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서 예. 아, 너무 좋았던 거. 그 진짜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거 실시간 아, 라이브로 예. 바로 들을 수 있으니까 추천합니다. 저는 진짜 알곤키는 캠핑으로 그 나야가라 폭포에 있는 그레이트 울프 거기 가면 그 늑대 울음소리를 지겹도록 한 2, 3분에 한 번씩 계속 아우 아우 하는 거 아, 듣다 오던데 아 그거 다음에 한번 해주시죠. 아 예 그거는 저는 아직 안 가봤어요. 아 그래요? 네. 1년에 두 번씩 갑니다 저희. 무조건, 무조건 가야 되는 코스입니다. 아, 이제는 뭐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언제 가면 어떤 이제 패키지 이런 것도 누릴 수 있고 아 다 압니다. 그럼 아, 그레이트 예. 브라질 완전 정복 한번 특집을 한번 예, 그레이트 하시죠 한 시간. 예 지하에 가면 그 게임방 있는데 거기서 어떤 게임을 하면 예, 티켓 있잖아요. 많이 나오고 이제 이런 거 아. 하도 해보니까 예, 그런 거 잘합니다. 아 거기 아케이드 라이브 작게 보시군요. 그 거기도 이제 요즘에 뭐 이것도 중국 사람들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1년에 두 번씩 가더라도 갈 때마다 조금씩 방침이 바뀌는 그런 거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 몇 달 전에 갔을 때는 네. 타월을 그냥 수영장 입구에다 쌓아놓고 따끈따끈하게 데워진 거 그거 아무 때나 아무나 그냥 가서 몇 장씩 가져가서 쓱 쓰고 할 수 네. 있는데 이제는 회수가 안 된대요. 회수가 네. 안 돼서 이제는 아예 한쪽에다가 구석에다가 코너를 만들어서 물론 뭐 돈 내고 빌리는 건 아닌데 이 팔찌 아~ 딱 찍고서 방 번호 찍히니까요. 아~ 딱 그 확인하고 가져갈 수 있게 인원수에 맞춰서 그걸 이제 다 쓰고 나서는 반환하고 하게끔 이제 이런 변화도 그 아~ 불과 몇 달 만에 생긴 거거든요. 아~ 그리고 그 전에는 뭐 집에서 뭐 만두라도 튀겨서 가서 그 수영장 안에 들고 테이블이 있으니까요. 아~ 가서 먹고 그래도 누가 몰랐을 사람 없었는데 이제는 반입을 안 되게 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한 1, 2년 전만 해도 예약을 할 때 빈방이 꽤 많았는데 네. 이제 방 잡기도 좀 힘들어지는 것 같고 그런 것도 다 그분들 때문이 아닌가 의심은 그렇게 좀 하고 있어요. 워낙 폭발적으로 늘다 보니까 뭐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아. 아, 많이 보여요. 또 가면 또 바글바글합니다. 네, 근데 육안으로 혹시 그 구분 되시나요? 그냥 육안으로만? 그분들 영어를 안 쓰시니까요. 예. 아, 네. 주변에 네. 중국 분들 아, 말하는 거 보면 네. 저는 하도 그 토론토에 있을 때 중국 분들이 중국말로 저한테 말을 하도 많이 걸어오셔서 아, 여기서 몇 번 저도 예. 아, 그런 적 있어요. 런던에서도요? 예. 저희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중국 베트남, 일본, 뭐 한국 이 정도는 구분이 한 80% 이상은 돼요. 아 그러면 저는 잘 안 돼요, 사실. 아 저는 옛날에는 된다고 확신했는데 네. 점점점 확신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네. 너무 그 사실 중국 사람은 워낙 땅도 크고 인종 그 안에서 사실 그 자기네 인종 그 자기네 그 다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다양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한국 사람처럼 생긴 중국 사람도 있고 예. 진짜 이상하게 뭐 다른 나라 사람처럼 생긴 중국 사람도 있고 이래서 예. 이제 저는 함부로 그거를 이렇게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저희 파이널이 예약되어 있는 거랑 한 번 정도는 더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애들 계약하고 나서라도 9월 아직 막 추워지기 전까지는 네. 9월도 날씨 괜찮잖아요. 네, 괜찮죠. 사실 가을에도 괜찮아요. 가을 그렇죠. 뭐 물놀이만 안 해도 네, 뭐 물놀이 안 해도 가을에 옷만 잘 차려입고 그 가면 분위기가 또 좋거든요. 예. 단풍잎이 이렇게 지고 날개 지고 이러면 네. 그래서 한 회 정도는 더 가볼 생각이고요. 카티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도 못 가본 기차 여행 단풍 지기 시작할 때요. 아, 그 코스 많이들 예, 그 노인분들이 많이 좋아하신다는 은퇴하신 예, 노인분들이 많이 좋아하신다. 애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기차를 타고 가면서 기차에서 잔다는 그 자체가 저도 뭐 이 나이 될 때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저도 아는 거라서 예, 그 사실 로망이죠. 예. 옛날에 영화들 보고 이러면 예, 기차에서 자고 이러는 거 재밌을 것 같아서 그거 한번 알아보려고요. 그 수생텔 마리 그쪽인가요? 그쪽인데 기차로 꽤 오래 가는 거 보니까 같은 온타리오 주인데도요. 네. 온타리오 아, 예. 엄청 크니까 엄청 크구나라는 것. 바로 그 뭐 매니토바로 넘어가는 거의 뭐 그쪽인가요? 뭐 엄청나게 멀더라고요. 기차가 천천히 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기차에서 밤을 보내는 그런 코스라고 하니까 언제가 될지 몰라도 만약에 체험을 하게 되면 네, 네 체험기를 체험기를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 체험기를 글로 써서 저희가 오픈하는 런던 포커스 홈페이지에도 한번 네. 연재를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예,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저희 사이트 나중에 오픈되면요 크게 광고를 하겠죠? 크게요? 크게. 그래서 같이 이제 팟캐스트랑 병행해 가면서 네. 의욕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죠. 네. 네. 의욕적으로. 네, 저희 뭐 야심차게. 이거 뭐 보통 사명감 아니면 엄두를 못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였으면 어떤 최초라고 저희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을 텐데 아니, 네, 아무튼 뭐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요. 조만간 한 언제쯤 생각하면 되겠죠? 뭐 조만간 오픈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제 뭐 팟캐스트랑 겸해서 같이 보시면 네. 뭐 그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시각적으로 보는 즐거움이 있을 거고요. 팟캐스트가 좀 보면... 안타까운 점이 저도 저희 캠핑 간 거를 예.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진으로라도 예. 안 되잖아요. 이렇게 예. 동영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캠핑 갔을 때 밤에 예. 그 캠파이어 피워놓고 이렇게 저랑 이제 애들 저 와이프 가족끼리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야외 녹음도 되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정말 옷이 예. 있고. 저희는 그렇게 놀았어요. 늑대 소리를 정말로 생으로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네. 기회죠? 그럼 알곡킹 네. 한번 뛰어야 되겠다. 네. 거의 뭐 살인먹이에 물려서 저희 이제 비명 지르는 소리까지 네. 네. 보실 수 있겠군요. 아, 네. 뭐 저희가 캠핑 전문가는 아닌데 또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데 그럼요. 정말 저희가 이 프로 캠퍼가 돼서 실수 없이 네. 아주 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착착 다 잘 할 수 있을 때는 또 뭐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때가 되면 그때는 또 다른 할 얘기가 있겠죠. 뭐 저희가 또 전수해 드릴 수 있는 노하우, 팁 이런 거 알려드리거나 네. 뭐 네. 좋은 장소. 네. 저희만 아는 뭐 장소가 있다든지 네, 파이널이 파크 97번 예 그런 정보 또 좋은 자리 언제쯤 사이트가 열리니까 네.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예, 또 이제 어떻게 예약을 또 하는 게 되는 뭐 좋은지 뭐 이런 거 좋은 정보 알려드릴 수 있는 방송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1년만 더 저희가 경험해보고요. 그 팁을 드릴 수 있을 정도의 내공을 쌓은 후에. 네. 진짜로 캠핑 특집을 한번. 예. 네. 팟빵 댓글에 막 사진 올릴 수 있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아니. 아, 그래요? 올라오던데 보니까. 모르겠어요. 예. 아, 그래요? 인증하죠, 언젠가. 아, 예, 알아보죠. 예. 아, 참고로 아직까지 저희 이름을 맞추신 분 안 계십니까? 아, 예. 아. 1,000만 관객까지 동원하셨던 네. 정말 이쯤에서 이제 접는 게 어떨까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정말로 정답자가 나오면 아 그때 진짜 저희 정체가 또 드러날 수 있으니까요. 뭐 저희 정체가 드러나는 건 상관없는데. 예, 그럼 정답을 공개할까요 지금? 아, 예. 아니 그거는 생각해 볼게요. 예. 아직까지 예. 마치고 싶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예, 예. 일단 컨테스트는 접는 걸로 하고요. 네. 예. 캠핑 특집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